그 한 편일수록 문의합니다. 그리움 이시영.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다. 빛나는 때를 위해 소금을 뿌리며 우리는 이 저녁을 떠돌고 있는가. 사방을 둘러보아도 등불 하나 켜다니 보이지 않고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는다.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가 있다. 잊혀진 한 목소리, 잊혀진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아 목매이게 부르짖다 잦아드는 때가 있다. 잦아드는 외마디 소리를 찾아 칼날 세우고 우리는 이 새벽길 숨가쁘게 넘고 있는가. 하늘 올려보아도 함께 어둠 치세던 별 하나 눈뜨지 않는다. 그래도 두고 온 것들은 빛나는가. 빛을 뿜으면서 한 번은 되살아나는가. 우리가 뿌린 소금들 반짝반짝 별빛이 되어 오던 길 환히 비춰주고 있으니. didn't realize 갑자기 추억 속에 잠겨있는 옛날 친구 원영희가 생각이 난다고 하신 경기도 강화 삼성 1위의 김은정 학생, 그리고 장난기 어린 웃음과 두 손이 유난히 하얗고 예쁘던 제 가슴 속에 그 친구랑 둘이서만 듣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구 원대 2가의 김상미 씨, 잘 들으셨어요? 영화 라붐 중에서 리얼리티, 리처드 샌더슨이었습니다. 사실 이 곡은 PAZEH라고 쓰신 분이 서명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분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엽서에 우체국 소인이 없네요. 우표는 두 장이 붙여져 있는데요. 아마 MBC 문화방송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직접 라디오국에다가 전달해 주셨나 봐요. 서울 구로구 독산 사동의 김경진 씨. 저는 FM 영화음악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꼬박꼬박 들으면서 매일매일 행복해지죠. 그리고 늘 행복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바로 김경진 씨의 이런 엽서가 저를 행복하게 만드네요.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영화 댄싱 히어로 중에서 도리스 데이가 부르는 Perhaps, Perhaps, Perhaps. You won't admit you love me and so how am I ever to know? You always tell me perhaps, perhaps, perhaps. A million times I've asked you and then I ask you over again. You only answer perhaps, perhaps, perhaps. If you can't make your mind up, we'll never get started. And I don't want to wind up being parted, broken hearted. So if you really love me, say yes. But if you don't, dear, confess, and please don't tell me.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But if you don't, dear, confess, and please don't tell me.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힘들고 고달플 때 이 말만큼 아마 듣기 좋은 말이 없을 것 같아요. Lean on me. 파워 오브 원을 감독한 존 에블슨 감독의 영화 Lean on me 중에서 Lean on me, 텔마 휴스턴과 윈한스의 노래였습니다. Driving Miss Daisy에서 운전사 역을 한 모건 프리드먼이 멋진 선생님으로 나왔던 영화 Lean on me. 한 흑인 학교를 중심으로 말썽 많고 탈도 많은 고등학생들을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자상하게 보살펴주는 선생님. 이 선생님이 주인공이었던 영화였죠. 인생보다 어려운 예술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술이나 학문에는 스승이 얼마든지 있지만 인생에는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인생의 스승을 만납니다. 물론 학교에서 마주치는 배움의 스승 역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훌륭한 스승이죠. 우리는 제일 먼저 죽은 시인의 사회에 키팅 선생을 떠올립니다. 그는 엄격한 학교에 자유와 낭만을 가르쳐줬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을 사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졸업생들의 사진이 걸려있는 로비로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잘 들어보라고 하면서 키팅은 마치 사진 속의 인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조그맣게 말합니다. 카르페 디엠,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살라는 얘기는 삶의 매 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적극적인 사고이죠. 그것은 그리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 삶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유보해야만 하는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신선한 얘기였죠. 하지만 그를 따르던 일이 부모님과 키팅의 카르페 디엠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자살하고 맙니다. 키팅도 자신의 가르침이 나은 결과에 놀라고 학교 당국은 그를 해고시킵니다. 그가 쓸쓸하게 자기 짐을 챙겨서 교실을 나오는 순간 토드가 책상에 올라가서 소리치죠. 키팅 선생을 향해서 캡틴, 마이 캡틴을 외칩니다. 그러자 낙스, 피트 이렇게 학생들이 하나 둘 책상으로 올라서면서 키팅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Thank you, boys 이렇게 말하고 떠나는 키팅 선생님. 토드와 학생들은 키팅 선생의 참된 가르침 때문에 힘을 얻게 된 것이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키팅이 고마웠던 것은 학생들이 자기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Mr. Keating, they made everybody sign. Mr. Anderson, you got to believe me, it's true. I do believe you, Tom. Leave, Mr. Keating. But it wasn't his fault. Sit down, Mr. Anderson. One more outburst from you or anyone else, and you're out of this school. Leave, Mr. Keating. I said leave, Mr. Keating. Captain, my captain. Sit down, Mr. Anderson. Do you hear me? Sit down. Sit down. This is your final warning, Anderson. How dare you? Do you hear me? Oh, Captain, my captain. Mr. Overstreet, I warn you. Sit down. Sit down. Sit down. All of you. I want you seated. Sit down. Leave, Mr. Keating. Thank you. boys. Thank you. 죽은 시인의 사회의 맨 마지막 장면과 캐팅스 트라이엄프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우리는 TV나 영화에서 근엄한 스승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버드대의 공부벌레들에 나오는 하우스먼 교수나 토마스 하웰 주연의 소울맨의 흑인 교수가 그렇죠.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선텐약을 먹고 흑인으로 위장한 마크는 흑인 여학생 사라와 사랑에 빠지며 흑인임을 즐기지만 점차 흑인들이 겪는 차별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탄 장학금이 원래는 사라가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흑인 놀이를 그만두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흑인이 아님을 실토하죠. 학교는 곧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마크를 훌륭한 흑인 학생으로 여겨서 좋아했던 사라는 물론 교수도 그에게서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교수는 이제 백인이 돼서 자신을 찾아온 마크에게 분노 대신 교훈을 줍니다. 교수는 마크에게 말합니다. 하버드 법대 졸업생은 돈도 권력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은 그것을 너그럽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흑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다고 감히 말하지 말라면서 징계를 하지는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징계를 유보한 것이죠. 왜냐하면 마크는 자신의 학생이었으니까요. 무뚝뚝하면서도 엄격했던 선생님이었지만 제자에 대한 사랑은 피부 색깔과는 별개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처벌만을 능사로 생각하는 요즘, 이 요즘의 사제 시간에서 더욱 그리워지는 선생님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영화 소울맨 중에서 샘 무어와 루 리드가 부릅니다. 소울맨. 소울맨, 영화 소울맨 중에서 샘 무어, 루 리드의 음성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란 우주라는 커튼 사이의 단추구멍 아닌가. 라미레스는 같은 하이랜더족인 맥클라우드와 함께 밤하늘을 보다가 무심코 이런 말을 합니다. 목이 잘려야만 영원히 죽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없는 전설 속의 불사신족 하이랜더. 그런 불사신의 몸은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늙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고 또 죽음이 존재하지 않은 영겁의 세계에서 하이랜더로서 항상 싸워야 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하이랜더인 줄 몰랐으나 전투에서 죽은 뒤 다시 살아나는 바람에 자기 부족과 사랑하는 연인에게서 내몰린 맥클라우드. 그 앞에 라미레스가 나타나서 하이랜더로서의 무사 수업을 쌓아줍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겪어야 할 불사의 고통을 가르쳐줍니다. 광활한 우주를 커튼으로 비유하고 별을 단추구멍으로 보는 라미레스는 하이랜더로서의 삶이 끝이 없는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리고 자신은 맥클라우드의 목을 베기 위해 쳐들어온 다른 하이랜더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죽음도 죽지 않음도 그저 덤덤하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라미레스야말로 불사의 하이랜더로서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맥클라우드의 참된 인생의 스승이었겠죠. 라미레스가 밤하늘을 보며 인생의 의미를 가르칠 때 흐르는 퀸의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하이랜더인 라미레스와 맥클라우드만의 처절한 문제였습니다. To live forever. Wants to Live Forever, 영화 하이랜더 중에서 퀸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전혀 예기치 않은 사람에게서 인생의 참맛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비록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몸과 마음은 건강한 우리 이웃에게서 인생을 배우기도 하고요. 그것은 어쩌면 편견이 없는 유년 시절에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서 느끼는 그런 편안하면서도 존경스러운 느낌일 것입니다. 2차 대전 중에 아버지를 소련 전선으로 보낸 꼬마 토토는 성당에 딸린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죠. 그는 어머니가 우유 사오라고 준 돈까지 써가면서 영화의 세계에 몰두합니다. 그 극장의 영사기사 알프레도는 성가시게 구는 꼬마 토토가 한편으로는 귀찮으면서도 자꾸만 정이 가는 것을 느낍니다. 마침내 토토는 알프레도에게 영사기술을 배우지만 어느 날 화재로 극장이 불타던 날 알프레도는 시력을 잃습니다. 알프레도의 뒤를 이어서 새 시네마 천국의 영사기사가 된 토토. 그가 청년이 돼서 이루지 못할 사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이제는 노쇠한 알프레도는 시실리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하죠. 토토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리고 영화 감독이 돼서 알프레도와의 약속을 지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고 알프레도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다시 고향을 찾은 토토. 그의 장례식 날 토토는 알프레도의 부인에게서 필름통 하나를 유품으로 받습니다. 그것은 그 옛날 시네마 천국에서 신부가 종을 치면서 잘라냈던 키스 장면들이었죠. 알프레도는 토토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한 옛날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알프레도는 토토에게 친구이자 아버지였고 또 무엇보다도 훌륭한 인생의 스승이었죠. 세상의 모든 것이 인생의 등불처럼 빛나는 때가 있을 때, 그런 때가 올 때, 이 알프레도 같은 사람들은 커다란 스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홍성에서 영화를 사랑하는 개구리라고 하신 분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시네마 천국 중에서 First Youth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갈매기 조나단은 현실에 안주하는 다른 갈매기들과는 달리 보다 높이 날기 위해서 날개가 빠지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더 높이, 더 높이 비상합니다. 갈매기 조나단은 꿈꾸는 자만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줍니다. 세상이 아득하고 혼란스러울 때 꿈꾸는 자들, 몽상가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몽상가들은 당시에는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거리에 내돌려지지만 결국 역사는 그들 때문에 진보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매기 조나단이 높이 빨리 날기 위한 수업을 닫고 있을 때 그보다 먼저 자유를 찾은 갈매기, 모린과 챙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회의에 빠져있는 조나단에게 얘기합니다.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사랑하도록 노력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조나단은 자신을 내쫓은 갈매기 무리에게 사랑을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챙이 다시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이고 배우는 것은 남에게 주기 위해서라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사랑을 깨달은 조나단은 진정으로 나는 것을 배우게 되죠. 5월 15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바로 스승의 날이죠. 공자 말씀에 세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선생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스승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친구 사이에도, 어린 아이들 속에서도, 또 부는 바람 그 속에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스승이 있게 마련입니다. 영화 갈매기의 꿈 중에서 닐 다이아몬드의 음성입니다. B 길이 너무 멀어 보일 때, 웃음 짓기가 힘들고 기분이 울적할 때, 조그만 일들이 당신을 가로막아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기억하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충남 청양군 장평면의 박정희 씨가 좋아하는 분께 띄우는 사연이었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영화 로즈 중에서 베트 미들러의 로즈였습니다. 광주 서구 광천동의 이종혁 학생, 서울 성동구 중국 이동의 김경주 씨, 서울 마포구 용강동의 송민석 씨, 그리고 대전의 이후정 씨,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프랑크푸르트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넬리 마를렌. 영화 릴리 마를렌 중에서 릴리 마를렌 프랑크푸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인사드릴 때가 됐네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